또박또박 이야기 지하 괴물 글 질리언 크로스 그림 크리스 프리즐리 등장인물 바머 윌슨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는 소년이에요. 하지만 글쓰기를 몹시 싫어하지요. 해리엇 바머와 같은 반 친구로 옆집에 살아요. 뽐내기를 좋아하는 수다장이에요. 해리엇의 아빠 딸 해리엇을 무척 사랑해요. 해리엇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지요. 바머의 엄마 바머에게 잔소리를 자주 하지만 아들을 아끼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아요. 에반스 선생님 바머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에게 항상 다정하지요. 바머 윌슨은 남부러울 게 없는 소년이에요. 축구는 물론 농구와 야구까지 못하는 운동이 없었어요. 또 컴퓨터, 비행기, 공룡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교에서 가장 좋은 자전거도 갖고 있었어요. 비디오 게임도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바머도 싫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글쓰기였지요. 바머는 에바튼 선생님이 자, 연필을 꺼내세요 라고 하면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어요. 바머는 어떤 글이든 간에 공책 한 면의 4분의 1 이상은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쓰고 나면 연필을 쥐고 있는 손이 아파오고 두통은 말도 못하게 심해졌죠. 어느 수업 시간에 에반슨 선생님이 자연 관찰 일기에 대해 말했을 때도 바머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먼저 관찰할 것을 정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자기 전에 관찰한 것을 조금씩 적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일주일씩이나. 바머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것이면 어떤 것인지 괜찮나요? 케빈이 묻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뒷줄에 우량계를 만들어 놓을래요. 그러면 매일 날씨에 대해 쓸 수 있어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또... 해리엇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때 폴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개를 관찰할래요. 그러면 개가 매일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될 거예요. 반 아이들은 해리엇이 얘기할 때면 꼭 끼어들었어요. 해리엇은 한번 말을 시작하면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거든요. 에반스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일주일 동안 마음을 열고 자연을 관찰하세요. 그런 뒤 주말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배운 걸 공책에 적어오세요. 가장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어요. 일주일 동안 글쓰기라니, 어우, 그것도 집에서. 바머는 반 친구들이 자연 관찰 일기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계속 언짢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결국 수업이 끝날 때까지 관찰 대상을 정하지 못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바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도로 공사장이 눈에 띄었지요. 새로운 도로를 내느라 언덕을 깎는 바람에 여러 겹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 모습이 꼭 케이크를 잘라놓은 단면처럼 보였어요. 반면 지층은 아래에 있는 층일수록 오래되었다는 것이 케이크와 달랐어요. 바머는 그 층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수만 년 동안 땅 아래에 숨어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드러난 거야. 이 정도면 자연관찰 일기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머는 씩 웃고는 공책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좀 보세요. 바머가 도로공사장에 대해 자연관찰 일기를 쓸 거랍니다. 내가 관찰하는 건 도로공사장이 아니라 지층이란 말이야. 짧아 바머, 혹시 거기서 보물이라도 나올지 아니? 아니면 괴상한 동물이나 사람을 잡아먹는 식물이 나올지도 모르지. 조용히 해. 바머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해리엇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머와 해리엇은 이웃사촌이었어요. 바머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꼼짝없이 해리엇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했지요. 결국 바머는 자연관찰일기에 대해 더 생각해 볼 틈도 없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바머는 자연관찰일기가 점점 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커녕 제대로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해리엇은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보물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놀려대더니 함께 집에 가는 동안에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바보는 어제는 없던 새로운 층이 모습을 드러냈는데도 공사장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지층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약간 독특하고 이상한 모양의 덩어리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바머는 해리엇이 옆에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해리엇의 엄마는 바머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우량계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바머의 엄마는 바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고는 물었어요. 바머, 넌 자연관찰일기에 무엇을 쓸 거니? 아직 생각 중이에요. 해리엇의 엄마도 해리엇처럼 수다쟁이였어요. 아 글쎄 얼마나 모였나 본다고 5분 간격으로 우량계를 살피지 뭐예요. 간밤에는 좀 자라고 억지로 들여보냈다니까요. 이 말을 듣자 바머는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해리엇이 자고 있을 때 자연관찰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밤하늘을 관찰하는 것도 괜찮을 테지요. 쿨쿨 자고 있는 해리엇이 일어나 울타리 너머에서 우서댈 일도 없을 거고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었어요. 바머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손목시계에 알람을 맞춰놓고는 일찍 잠이 들었어요. 잠시 뒤 귓가에서 울리는 알람소리에 일어나 보니 11시 45분이었어요. 바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뒤뜰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하지만 하늘의 반이 해리언네 사과나무에 가려져 있었어요. 제대로 보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바머는 잡동사니 더미를 밟고 헛간 지붕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바로 그때 바머의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해리언네 뒤뜰 한가운데에 세 개의 회색 물체가 달빛을 받아 환히 빛나고 있었어요. 축구공만한 크기의 달걀 모양이었지요. 알인가? 설마 어떤 동물이 축구공만한 알을 낳는다고? 말도 안 돼. 다행히 해리언네 집은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바머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리언네 뜰로 살며시 내려섰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본 바머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진짜 알이었어요. 아주 커다란 알들이었죠. 바머는 만져보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순간 흠칫하며 얼른 손을 거두었어요. 알 옆에 커다란 발자국이 있었거든요. 발자국은 두 개였어요. 길이가 적어도 50cm는 되고 아주 깊게 패어 있었지요. 매우 크고 무거운 동물의 발자국인 것 같았어요. 발자국 사이로는 꼬리가 지나간 듯한 자국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나무 등치만한지 뭐예요? 바머는 그것들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거대한 아들 옆에 서서 어마어마한 발자국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자니 겁이 났지요. 그러나 지금이 자연관찰 일기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였어요. 바머는 최대한 빨리 알과 발자국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바머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해리엇이었어요. 너 혹시 내 우량계를 건드리려고 온 건 아니지? 해리엇이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네 우량계? 누가 뭐 그런 걸 신경이나 쓴대? 난 이 커다란 알들과 발자국들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바머는 웃음을 참고 말했어요. 어? 발자국?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해리엇이 물었어요. 자, 여기 안 보여? 밤언은 손가락으로 뒤를 가리키며 돌다가 우뚝 멈추었어요. 잔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과 발자국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음 날 해리엇의 아빠는 퇴근하자마자 해리엇과 함께 밤언의 집으로 왔어요. 밤언가 우리 해리엇의 우랑개를 만졌다는군요. 밤언은 변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요. 화가 난 엄마는 밤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잔뜩 화가 난 밤언은 곧장 방으로 올라가 침대 위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전날 충분히 자지 못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밤언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커튼도 젖혀둔 채 깊은 잠에 빠졌어요. 11시 45분 밤언은 잠결에 들리는 알람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채 눈만 깜빡거렸어요. 밤언은 정신이 몽롱하여 밤하늘을 관찰하기로 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그때 창밖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요. 밤어가 깜짝 놀라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캄캄한 어둠뿐이었지요. 하지만 조금 전에 무언가 움직인 것은 분명했어요. 잠깐 동안 밤어는 숨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무서웠어요. 그때 창밖의 어둠이 달빛을 따라 물결치듯 움직였어요. 밤어가 눈을 비비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 무언가가 창문을 꼼틀꼼틀 기어서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밤어의 방은 2층에 있었어요. 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렇다면 코끼리보다도 더 큰 셈인데 밤어는 그런 동물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창밖에는 마치 코끼리 피부 같은 투박하고 주름진 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달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검버섯이나 줄무늬도 볼 수 있었지요. 밤어의 가슴은 쿵쿵거렸어요. 그러나 침대 이불 속으로 숨진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몸집이 너무 커서 방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은 확실했으니까요. 찬찬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밤어는 조심스럽게 창문의 빗장을 풀었어요. 삐걱대는 소리가 조금 났지만 밖에선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꿈틀꿈틀 지나갈 뿐이었지요. 헉! 창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 때문에 밤언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어요. 마치 버섯과 양배추가 섞은 것처럼 지독한 냄새였어요. 밤언은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그런데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방문이 활짝 열렸어요. 가운을 걸친 엄마가 성난 얼굴로 서 있었지요. 밤어, 너 뭐 하는 거니? 밤어는 창문을 가리켰어요. 엄마, 저것 좀 보세요.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대체 무얼 보란 말이니? 엄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고약한 냄새도 나지 않았지요. 밤어는 다시 몸을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지독하게 코를 찌르던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투박하고 주름진 피부도 없었지요. 어두운 하늘에 걸린 달이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 사이로 빛나고 있을 뿐이었어요. 엄마는 밤어를 다시 침대에 눕혔어요. 밤어는 엄마가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는 침대 옆 전등을 켰어요. 밤어는 이 이상한 일들을 확실히 기억해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곧장 자연관찰 일기장을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 방 창문 밖에서 아주 괴상한 것을 보았다. 목요일이 되자 밤어는 계획을 세웠어요. 사람들에게 알이나 거대한 발자국, 주름진 피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밤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다음번엔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했어요. 밤어의 말을 뒷받침해 줄 누군가 말이에요. 순간 이 일에 딱 맞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11시 45분이 되자 밤어는 뒤뜰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해리엇의 창문을 향해 작은 돌멩이를 던졌어요. 물론 해리엇을 깨우기 위해서였지요. 잠시 뒤 해리엇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밤어,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아, 그만 던져. 내 코에 맞았잖아. 쉿! 해리엇, 내려와봐. 밤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너 제정신이야? 네가 우리 뜰에 있는 것을 아빠가 아시면 무척 화내실 거야. 대체 뭐 할 건데? 어서 내려와. 보여줄 게 있어. 대신 조용히 있어야 돼. 이상하다. 모든 것이 아주 밝게 보이는데 달은 안 보이네. 뒤뚫려 내려온 해리엇이 속삭였어요. 달은 저기 있잖아. 사과나무 위쪽에. 어? 밤호는 깜짝 놀라며 말을 멈추었어요. 해리엇의 말이 맞았어요. 사과나무 뒤로 달은 물론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하늘을 다 가릴 만큼 커다랗고 검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해리엇, 저기! 밤어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검은 물체가 보였어요. 그러자 커다란 몸집이 또렷이 보였어요. 그건 괴물이었어요. 거대한 언덕같이 둥근 몸과 하늘로 솟은 길고 두꺼운 목에 우스울 정도로 작은 머리를 가진 괴물이었지요. 해리엇은 깜짝 놀라서 숨을 멈췄어요. 밤어와 해리엇은 서로의 팔을 꼭 붙들었어요. 괴물의 작은 머리가 움직이자 버섯과 썩은 풀냄새 같은 것이 확 풍겼지요. 그때 해리엇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요. 뭘 하려는 거지? 괴물이 사과나무를 향해 천천히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자 사과나무가 세차게 흔들렸어요. 괴물이 머리를 다시 들었을 때는 사과나무 잎사귀를 한 움큼 입에 문 채 천천히 오물거리고 있었어요. 밤어는 움직일 엄두도 못 내고 괴물의 작은 머리와 긴 목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순간 괴물이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사과나무 뒤로는 크고 하얀 달만 떠 있었어요.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마신 해리엇이 물었어요. 그게 뭐였지? 몰라. 하지만 기필코 알아낼 거야. 밤어가 대답했어요. 밤어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적었어요. 6에서 7미터 높이의 몸집에 목이 위로 솟아 있었다. 아주 길고도 두꺼운 목에 작은 머리가 붙어. 밤어는 이렇게 생긴 머리와 목을 어디서 보았는지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한 채 새벽 4시 반이 넘어서야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밤어는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그 괴물을 어디서 보았는지 생각해냈어요. 밤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서랍장의 맨 아래 칸을 뒤졌어요. 거기엔 오래된 장난감과 놀이도구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집짓기 벽돌, 장난감 비행기, 장난감 군인의 트럭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딘가에 밤어가 찾고 있는 물건도 있을 거예요. 밤어가 찾고 있던 비닐 가방은 맨 밑에 있었어요. 밤어는 비닐 가방을 집어 바닥에 뒤집었어요. 그러자 각가지의 장난감 공룡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밤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스테고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니고 파라사울로로프스, 이구아노돈도 아니었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밤어는 손에 든 장난감의 긴 목과 작은 머리를 꼼꼼히 바라보다가 뒤집어 밑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어요. 디플로도쿠스. 괴물의 정체는 디플로도쿠스였어요. 바머는 인형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세워놓고 그 모습을 조심스레 관찰일게 그려넣었어요. 그런 다음 인형을 주머니에 넣었지요. 바머는 학교 가는 길 내내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인형의 두꺼운 몸통과 긴 목, 긴 꼬리를 만져보았어요. 바머가 본 게 사실일까요? 바머는 도로 공사장을 지날 때 지층의 단면을 보기 위해 잠시 멈춰 섰어요. 맨 아래층은 아주 오래된 것임이 틀림없었어요. 아직도 그 이상한 덩어리들이 섞여 있는 것이 보였지요. 학교에 도착한 바머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디플로도쿠스 인형을 꺼내 해리엇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해리엇은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말도 안 돼! 벌써 수만 년 전에 멸종된 거잖아. 알아. 하지만 어제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 바머가 말했어요. 해리엇은 다시 그 공룡 인형을 내려다보더니 말했어요.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믿을 거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게 어때? 좋았어. 오늘 밤에 사진을 찍자. 바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머와 해리엇은 자정 직전에 각자 사진기를 들고서 해리엇의 뒤뜰에서 만났어요. 높은 곳에 있으면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을 거야. 너희 헛간 위로 올라가자. 해리엇이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헛간 지붕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어요. 잠시 뒤 사과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팔랑거리는 나뭇잎들이 달빛 속에 똑똑히 보였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디플로도쿠스의 거대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머는 오싹해졌어요. 공룡이 우리를 보면 어쩌지? 또 헛간을 무너뜨리면 어떡해? 바머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면 사진을 찍어야만 했어요. 바머는 사진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지금이야! 해리엇이 힘지어 속삭였어요. 사진기 두 대에서 동시에 불이 번쩍했어요. 불빛은 바머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밝았어요. 디플로도쿠스도 놀랐는지 조금 전보다는 빠른 속도로 움직였어요. 디플로도쿠스는 기다란 목에 작은 머리를 이쪽 저쪽 흔들며 두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룡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서 내려가자! 해리엇이 침을 꿀꺽 삼키며 속삭였어요. 바머는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기다려. 우리를 해칠 것 같지는 않아. 초식동물이라고 알고 있거든. 바머는 과학자들의 한 말이 맞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공룡은 두 사람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곧 바머와 해리엇은 공룡과 눈이 마주쳤어요. 공룡이 눈이라니. 바머는 용기를 내어 공룡의 두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았어요. 그것은 빗물 웅덩이처럼 어슴푸레하고 맑았어요. 디플로도쿠스도 바머와 해리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바머는 너무 무서워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지요. 그때 해리엇이 바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사진!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바머와 해리엇은 각자의 사진기를 들어올렸어요. 바머는 초점을 맞추어 공룡의 머리가 카메라 렌즈의 한가운데 오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 지금이야! 하고 소리쳤죠. 펑! 하고 불빛이 동시에 터졌어요. 다음 날 아침, 바머는 자연관찰일기에 이 모든 것을 적어넣었어요. 불빛이 터지자 공룡은 우리를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룡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공룡이 앞으로 기울어지듯 오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모든 것이 어두워지더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디플로도 쿠스가 곧장 우리를 통과해 버린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 해리엇은 사진을 뽑자마자 바머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왜 그래 해리엇? 바머가 해리엇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이것 좀 봐. 해리엇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사과나무 뒤로 보름달이 뜬 멋있는 사진 넉장이었어요. 공룡의 자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꿈을 꾼 걸까? 해리엇이 물었어요. 밤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도로 공사장으로 가자.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둘은 함께 도로 공사장으로 내려가서 지층들을 살펴보았어요. 맨 아래 있는 지층은 정말 오래된 것 같아. 해리엇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밤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 150만 년쯤? 저기 이상하게 생긴 큰 덩어리들은 뭐지? 해리엇이 물었어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뼈야. 바머가 말했어요. 누구 확실히 알려줄 만한 사람 없을까? 해리엇이 인상을 쓰며 물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지역신문에 글을 써 보낼까 봐. 바머가 말했어요. 글을 쓴다고? 네가? 해리엇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바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일주일 뒤 바머는 자연관찰 일기를 끝냈어요. 그리고 미리 오려둔 신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풀러 붙였어요. 신문에는 바머의 얼굴이 사진이 크게 나오고 그 아래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공룡을 발견하다. 바머 윌슨. 예리한 눈을 가진 초등학생이다. 바머는 도로공사장에서 이상한 덩어리들을 발견하고는 그 지역 신문사에 관련 글을 써서 보냈다. 현재 과학자들은 그 덩어리들이 디플로도쿠스의 화석이라고 믿고 있다. 디플로도쿠스는 수만 년 전에 멸종된 거대한 공룡이다. 신문 기사에는 디플로도쿠스의 그림도 있었어요. 화가가 공룡의 얼굴을 약간 이상하게 그렸고 피부를 온통 비닐로 덮어놓았지만 틀림없이 해리언의 뒤뜰에서 보았던 공룡이었죠. 바머는 오려둔 신문 기사를 붙이고 나서 자연관찰 일기를 한 번 더 쭉 읽어보았어요. 바머는 자신이 쓴 글의 분량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자연관찰 일기장 전체에서 겨우 한 면만 비어있었거든요. 바머는 지금까지 이렇게 긴 글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바머는 남은 면에 무엇을 써야 할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곧장 연필을 집어들고 글을 적어 내려갔어요. 배운 점. 나는 해리엇과 디플로도쿠스를 보았다고 확신한다. 물론 진짜 디플로도쿠스는 아닐 것이다. 진짜였다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았을 테고 우리를 통과해 지나갈 수도 없었을 테니까. 난 그것이 디플로도쿠스의 유령이었다고 생각한다. 도로 공사를 하면서 뼈가 땅 위로 드러나자 유령이 되어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뼈가 발견되고 이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하다. 에반스 선생님, 전 이 일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마음을 열고 보는 것,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 일을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에반스 선생님은 바머의 자연관찰 일기를 보고 무척 기뻐하며 이렇게 적었어요. 잘했다. 엉뚱하지만 훌륭해. 드디어 너도 많은 분량의 글을 써냈구나. 선생님은 바머에게 금별 스티커 두 개와 가장 독창적인 자연관찰 일기에 주는 특별상으로 공룡 사전을 주었어요. 선생님은 바머의 이야기를 믿는 것 같지 않았지만 신문 기사를 오린 것은 잘 보관해 두었어요. 그리고 공룡 화석을 보기 위해 모두 함께 박물관 견학을 가기로 약속했지요.